기분 좋다. Yeah. Can you see them? Can you hear them? 웅디디 칙스 칙스. 웅디디 기분 좋다. Yeah. Can you see them? Can you hear them? 웅디디 칙스 칙스. 웅디디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웅디디 기분 좋다. 웅디디 칙스 칙스. 웅디디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웅디디 기분 좋다. 웅디디 칙스 칙스. 기분한테 매달려가지고. 가래인 매달려가지고 웅디 이웃 웅디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백만 믿겠다. 그래픽 웅지 한마디 시작할까요? 대한민국 뱀치들 지금까지 뱀을 시끄럽게 나와가지고 떠들어 삼는 뱀치들 오늘 입심 웅 내가 썼지 이라도 반대 피는 게 제일인데 뭐 근데 뱀치들 부들거리고 뭐해서 내가 당당하게 하니까 기분 딱 좋다. 얘 새끼들 미르게 많이 오시니까 뭐 죽으니 뭐 막으니 하다가 죽으시오. 응디 얼마만큼 크냐 올라갔다 확 내려왔다 중력이 중력처럼 빠르게 나니까 그만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확 내려왔다 올라갔다 확 내려왔다 응디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응디 기분 좋다 응디 칙스 칙스 응디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응디 기분 좋다 응디 칙스 칙스 응디 이북 응디 뒤에서 숨어가지고 당근은 풍으로 부르기만 말고 풍이야 당근은 풍이야 기분 좋다 yeah. Can you see them? Can you hear them?